어? 지금 입을 막고 있네 흘러가는 소리들 따르기로 했네 그냥 슛하면 남자 맺을 걸 모두 애써 바가지를 긁었대 슈퍼맨이라도 기대하고 있니 이만하면 놀기 좋은 세상 맞지 원래 하던 대로 가던 길만 가면 튀어서 망칠 맞을 일이 없잖니 끈하길 지켜 누리여 yes. 정의 역시 그렇게 말해요 yes. 특별함을 다가진 우리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Hey mama shake the 내가 아야야야야 잔인하게 깨져버린 꿈이 아야야야야 뭔가 무너지고 떠났어 눈물마저 담에 말랐어 감투를 쓴 자 무게를 느껴 You can do it 누가 먼저 시작했던 말도 이제 그만 좀 끝내보고 싶어 서로 자극하는 말 말 말 목적 없는 전쟁 같아 당장 눈앞에 이듬만 보고 나를 선이 발을 가려도 보고 정말 중요한 걸 잊었는데 또 웃고 서도 소리쳐도 들리지 않나요 yes. 지키지 못할 약속했나요 yes. 시원스레 해결을 받나요 oh. 도대체 무슨 일일까 Hey mama shake the 내가 아야야야야 다른 길로 길로 다시 너를 위해 위로 위로 그 자리에 맞게 알로 알로 You ain't got no chance 놓치지 마 한 번 떠나면 잡을 수 없어 It's funny I don't think so 설교하지 마 난 top 중에 top 너 말에 을 중에 을 이 파워 게임에 밀려버린 자가 너 하나뿐이겠냐 Just close your lips shut your tongue 나 혼자 다른 꿈을 꾸면 절대 안 돼 지금 네가 필요해 위로 위로 그 자리에 맞게 알로 알로 You ain't got no chance 놓치지 마 한 번 떠나면 잡을 수 없어 Hey mama 싫다 내가 아야야야야